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새의 즈음에서 공화국 정부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을 위해서 8일 숭양 고려 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하리쉬 굽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상 일행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